뿅. 은행 잎은 퇴색해도 뿅. 못 견디게 보고 싶은 뿅. 넌 지금 어디에 뿅. 나만 혼자 외로이 뿅. 남겨놓고 어디 갔니 뿅. 다시 내게 올 수 없니 뿅. 난 너를 사랑해. 땅거미 등에 치고 강가에 앉아 불꽃 반지 끼워주며 속삭인 그 말. 영 너는 잊었니 벌써 잊었니 돌아와줘 나는 너를 사랑해. 영 책갈피에 꽂아두 영 은행 잎은 퇴색해도 영 견디게 보고 싶은 영. 넌 지금 어디에 땅거미 등에 치고 강가에 앉아 불꽃 반지 끼워주며 속 퇴색해도 영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영. 넌 지금